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구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전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용 선생의 소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4일 고인의 영전에 환을 보내시었습니다.